세월이 오류하야 심청 나이 벌써 15세가 되었구나. 효행이 출천하고 얼굴이 또한 일색이라 이렇듯 소문이 원근에 낭자허니 하루난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구나. 심청이 부친 허락을 받고 시비를 따라 승상댁을 들어서니 계상 올라서니 부인이 반기어요 심청 손을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가 좌를 주어앉힌 후 네가 과연 심청이냐 듣던 말과 같은디라 무릉은 내가 있고 투하동 네가 나니 무릉 봄이 들어 투하동 개화루다 니네 말을 들어봐라 승성일지 기세오고 아들이 삼형제라 황승각 등장하고 어린 자식 손자 없어 적정한 빈방안호 대하나니 촛불이 오분한 건 고소로다 네 신세를 생각하면 양판은 후여로 저렇듯 공궁언니 내어 소양 딸이 되어 내 공도 승상하고 문필도 학습하여 말년 재미를 볼까 허니 누뜻이었더뇨 심청이 여짜오되 안 못 보는 아버지는 저를 아들 겸 믿사옵고 저는 부친을 모친 겸 믿사오니 분명 대답 못하겄네다. 기특단의 딸이야. 나는 너를 딸로 하니 너는 나를 어미로 알아라. 심청이 여짜오되 치운방울이 부친 다루기를 기다리니 어서 건너 가겄네다. 부인이 허락을 하되 비단과 양식을 후유주며 시비 함께 보낸지라. 그때 신봉사는 적적한 빈방 안에 따로기를 기다리는데 배는 고파 후부를 구하오 드렸느냐. 새만 알아 들어도 내 딸 정이 되었느냐. 가만히 앉아보더니 도량 그림에서 들구나. 집행이 흩어지고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더듬 더듬이 나가다가 길 넘어 천물에 한발자취 미끄러져 거꾸로 물에가 붕 빠져노니 아이고 도와도 심학교 죽네.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오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그저 점점 들어가니 아이고 정신도 발끈 먹어 숨도 자시고 아픈데 없이 잘 죽는다. 한참 미리 헐쩍 중올라간다 중하나 올라간다 다른 중은 내려는 뒤 중은 올라간다 저 중이 어디 중인고 몽사화주승이라 우중창 허려하고 시주쯤 내려왔다. 머리 우연히 정그러져 서산에 핀친 곳에 급급히 올라간다. 저중어 체림보소 저중어 고동보소 불가쓰고 정삼입고 백팔염조 목에 걸고 탄두팔에 걸고 형도 새긴 육관장 세골이 이따라 처절을 처를 뚝 딱짓고 흔들 흔들 흔을 거리고 올라갈 때 죽니다 하는 건 절에서도 연불 속가와도 연불 연불을 많이 하면 낙세에 간다더라. 나무와 미타운 아 삼천 실원만 호랑새 호랑새 새불릉천재가 육나무와미 타부를 관세운 보살 넘부르고 올라갈 때 한 곳을 살펴보니 소리 귀에 얼마 들린다. 저중에 깜짝 놀래 이우름 위에 누름 이우름 위에 누름 가역차 못나게 하소대로 울고 가는 양태제 노름이냐. 이우름 위에 누름 요가 피어나오요 날 홀리랴 누름인거나. 이우름 위에 누름 장을 들어와 메고 이리 끼웃 저리 끼웃 끼웃거리고 올라갈 때 한 곳을 살펴보니 어떠한 사람인지 개천물에 풍덩 빠져 거의 죽게야 되었구나. 도둥의 그 밤마음 도둥의 그 밤마음 돌과 짜상 헐월 벗어 드는 대로 내던지고 부전 행전 대님 끌어오고 고두노비 바지깔에 똘똘똘 말아 차게 믿다. 저 무리의 백노격으로 징검 징검거리고 들어가 김봉사 고대리 상투를 애또름에 쳐와 건져놓고 본지 전에 보던 신봉사랑